26일 남조선 인터넷신문 모니투데이에 의하면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권경에 처한 박근혜가 자기의 권고한 정치적 집안으로 여기던 새누리당 친박계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됐다 합니다. 한편 20일 남조선 CBS 방송이 최근 연속 드러나고 있는 권력형 부정부패 행위와 관련한 괴뢰 집권자의 변명을 비난했습니다.